저기 멀리 저 멀리 서 있는 내게 멀리 저 멀리 서 있는 작은 너의 모습이 너의 몸짓이 내 안에 들어와 그저 가만히 가만히 보는 짙은 눈빛이 여전히 설레 너의 모든 게 거대한 빛처럼 내 안에 들어와 oh, Starry night 밤하늘 별처럼 봄이 되어 내려 내 마음 가득 조용히 물들어 Starry night 다시 뜨지 않는 한낮의 별처럼 Staring.